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 분당 신성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올 한해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뜨린 힘들고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지막 이 순간까지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자리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믿음을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뜻을 쫓아서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난 시간의 허물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이 새해를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의 어두운 기억들과 상처들은 주님께서 다 맡아 주옵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들 하나님이여 지는 해와 함께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이 밝아오는 새와 함께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 이 민족의 더 큰 평화와 번영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가 매년 드려지는 예배로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아멘. 안 졸려요? 1년에 한 번이니까 눈은 부릅뜨고 남들은 지금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도 없는 모습 보려고 차 타고 지금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갔는데 해는 언제 떠오를지 모르고 배는 고프고 졸리기는 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까지 안 가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주신 새해가 붉게 여러분 10년 가운데 떠오를 줄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송구영신 죽은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은 맞이하자.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가장 무슨 생각부터 하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겠죠. 올해는 꼭 부자가 되어야겠다. 부자가 될 사람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아멘에서 여기서. 여기서 꼭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금년에는 꼭 부자가 되어야겠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특별히 부모님들이 듣고 싶어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나 취직했어요. 나 취직했어요. 그럴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렵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암담합니다. 올해도 힘들게 살았지만 여러분들 내년에도 좋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경제 지표가 올해보다 안 좋아요. 우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를 걱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새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합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간다 시작한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 다시 목표를 세우세요. 다시 목표 세우세요. 올해 세운 목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목표 다시 세우세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차이 있느냐? 목표를 세우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합니다. 한 해를 그냥 흐지부지하게 보낸 사람과 그래도 그래도 이 한 해는 내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다라는 사람 차이가 뭐냐? 새해를 시작할 때 목표가 있던 사람, 세운 사람. 새해를 시작해도 목표가 없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래도 서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틀려요. 눈빛도 틀려요. 표정도 틀려요. 자세도 틀려요. 목표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가 없는 것은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목표가 없는 것이 목표를 세우고 이루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올해 우리가 교회 목표도 세웠고 가나안의 축복, 내년도 목표 있어요. 교회 목표 달력 보셨죠? 내년도 교회 목표 안 한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 사모님 이종호 목사님, 조원의 집사님 다 뭔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조원의 집사님은 주보를 만들었고 이종훈 목사님은 이 프랭카드 만들었고 사모님은 목사의 아내니까. 왜 아는 사람? 가나안의 축복을 달성한 해입니다. 가나안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 가나안 열매를 거두는 이제 가나안 축복을 달성하는 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나안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이 주제 성구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내년 같은 불확실한 그러한 시기에 꼭 맞는 적합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 새해 우리에게 목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저는 뭐 이 목표를 뭐로 보느냐. 다른 말로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를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 하죠. 나침반 내비게이션. 모든 차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신기하죠. 찍어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우리가 입력하면 가요. 무슨 얘기냐. 목표가 우리를 인도해 간다. 목적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모세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지도가. 목표가 모세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까지 가. 여호수아의 내비게이션 목표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바사 제국 살고 있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그의 내비게이션. 결국 예루살렘을 재건시켰어. 여러분 삶이나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어디까지?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는. 목표는 기차 레일과도 같아. 기차는 레일이 깔려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어디까지 가 있어? 어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천국까지 가 있는데 천국까지 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목표, 새해 목표 세우세요. 지도를 만들어 지도. 그 지도는 지경이 넓을수록 좋아요. 이때까지 가보지 못한, 넘어보지 못한 한계를 넘기세요. 여러분 범위를 넘어가세요. 여러분 지도를 만들 때, 내비게이션 만들 때 하나님 기도를 하세요. 목표를.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단계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100명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100여 명의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는 한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가 사용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산하는 금액의 단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제로 하나가 더 붙든 두 개가 붙든 세 개가 붙든 달라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런 기도하세요. 내가 다니는 국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여 더 많은 나라가 내 발로 밟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 기도는 뭐냐? 내비게이션은 찍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특권. 이번에 세운 목표는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해를 사시면 2018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세우면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쓸 것이 뭐냐?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희망을 거셔야 돼. 내 믿음에 희망을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 믿음대로 역사해 줄 것이다. 꼭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를 세웠으면 실천에 옮겨야 돼. 바보는 항상 준비만 한다. 맨날 그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장 보면은 수영복 선수들이 입는 수영복 수영모 뭐 별거 다 발에 무슨 물개 뭐 이런 거 다 신고 열심히 준비 체조해요. 두 시간째 하고 있어. 두 시간째 물에 못 들어간대요. 어리석죠? 우리 모습 열심히 했으면 실천해요. 작은 것부터 실천.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시고 못 해본 거 한번 해보시고 나는 죽어도 이 일을 못해 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회는 여러분에게 열려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이 열려있는 게 새해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희망을 걸어보고 그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세상 지금 절망적인 상황, 절망. 희망이 없어요. 새해가 돼도 기대가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새해가 온다 그러면은요, 뭐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하고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드리면은 막 괜히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학생 때도 그렇고 청년의 때도 그렇고 그때만 해도 희망이었어, 희망. 뭔가 새해에는 뭔가 이루어지겠다. 뭔가 다를 것이다. 근데 이제는 우리 희망이 사라졌어. 언젠가부터 사라졌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렸어. 내일에 대한 기대가 희망이 없는 상황을 뭐라 그러냐.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러죠. 늘 얘기하잖아요. 단테의 신곡 연옥편, 지옥편에 가면 기둥에 써있죠. 여기서 1절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것. 그게 지옥. 이 젊은 애들이 우리 한국을 헬 지옥이라죠. 헬 조선. 희망이 없는 나라. 내일이 없는 나라. 이 요즘 세태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요. 이때가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된 게 시간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60 지나면 60이랑 다 사라지고 한 살, 두 살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지금 나이가 굉장히 지금 어리신 분이에요. 지금 청춘들이에요. 지금. 아직 아예 우리 교회는 60 지나면 한 이제 그때부터 한 살 칩시다. 70부터 할까요? 연말 연식이 되면 어르신들이 왜 자꾸 돌아가시느냐. 기대할 게 없다. 연말에 대해 좋은 소식이 없어. 자식들로 좋은 소식이 없고 어디가 없어.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 여러분 자꾸 희망을 주세요. 자녀들이 자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주세요. 내일도 내가 더 살아볼까 해야지. 이대로 자다가 그냥 눈 떠지면 오히려 그걸 걱정하면 안 되죠. 사람이 언제 절망해요? 내일도 어제와 같다. 절망해요. 내일 뭐 볼 거 뭐 있어? 오늘과 같을 텐데. 눈 뜨기 싫잖아요. 새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없다. 뭐 올해와 똑같을 텐데. 그렇죠? 아니 올해보다도 못할 텐데. 못 살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요? 떠밀려서 연명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세상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내일을 주고 새해를 준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신다는 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외롭고 힘들 때 더 함께해 주신다. 어려울 때 더 함께해 주신다. 어두울 때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다. 하나님 정말 내가 방하고 힘들 때 절망 속에 빠지고 싶은 그런 심연에 들어갈 때 하나님 더욱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분당신 속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문할게요. 뭐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갖되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이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의 최고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믿음이 자랐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좀 성장했다. 뭐 애굽, 광야, 가나안, 뭐 가나안 믿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고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어떤 믿음이 자랐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 뭐냐?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전에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걱정,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내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문제를 당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졌다. 걱정하지 아니한다. 염려가 안 생긴다. 믿음이 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잘한 거예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반드시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관심 있으시고 그 일을 잘되게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형통 역사에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요. 막연하게 갖지 말아요. 막연한. 막연한 희망은 안 돼. 반드시 그렇게 주신다. 이 믿음 가져요. 믿음이 뭐냐. 동사예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자꾸 이렇게 사용해야 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시고 언제나 나 동행해 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신다. 생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생각.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긍정적인 생각만 해요. 밝은 생각만. 밝은 생각. 저도 사실은 조금 우울 기질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감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막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열어놓기 원합니다. 블루적인 기질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밝은 거 어두운 거 있는데 밝은 면 봐야지. 밝은 면 봐야죠. 자꾸 어두운 걸 왜 봐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죠. 내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예감 틀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그럼 꼭 하는 말이 뭐냐. 불길한 예감은 꼭 맞아. 불길한. 그럼 저는 이렇게 반론 제기하는 거예요. 내 예감이 꼭 맞는다고 한다면 불길한 예감 하지 마라. 낙관적인 예감 하란 말. 그 예감 맞는다며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 불길한 생각하지 마라.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태로 보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이. 불길한 예감을 가졌어. 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불길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거기 들어갔다간 우리는 뼈도 못 추려.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원주민들 보니까 우리와는 대적. 내가 우리는 대적할 수 없는. 우리는 거기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런 예감. 그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100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잡아먹어. 그리고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전파를 시켰어. 전염을 시켜버렸어. 그럼 똑같은 상황을 본 똑같은 환경을 본 두 명 여호수아 갈래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의 사람 그들은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크고 비록 그들이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얼마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믿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불길한 생각, 어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지 마세요. 사단이 가장 침투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 생각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장악해버리거든. 가라온 유다의 마음에 예수 스승을 팔아버릴 마음을 사단이 넣었더라. 사단이 넣은 게 뭐예요? 그 마음이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뺏기지 말아요. 그 마음에도 습관이 있어요. 행동의 습관이 따르지만은 마음도 자꾸 우리가 관리하고 하다 습관을 자꾸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인이 여러분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된다. 마음도 훈련받고 마음도 습관하라는 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드는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먹은 생각이 하루를 지배하는 것이고 새해 첫 시간 여러분들이 먹고 마음이 1년 내내를 여러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어놔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지 말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마음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그 추구하시고 연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위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천번의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천번의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품성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라도 한 가지 품성이 있어도 천번 이상의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갖기 노력해야 돼. 습관화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살려고 한다면 새해를 맞이하지 마세요.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새해입니다. 과거 불행하고 정죄했던 과거로부터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아내는 견디다 못해 가출했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는데 엄마 없이 외롭게 어렵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년 후에 첫째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운동을 펼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두 형제를 놓고 첫째 의사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사가 되고 금주운동을 하는 AAA라는 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협회라고 있는데 금주운동을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되었느냐.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의미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둘째 아들이 물어요.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삽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둘 다가 아버지 때문. 어떻게 받아들이냐 차이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어.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2017년도 여러분을 장악했던, 지배했던 부정적인 옷은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해, 2018년도 새해에 주시는 세 사람의 옷을 입어라. 가정에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가세요. 내 남편은 어쩔 수 없어. 내 아내는 어쩔 수 없어. 저런 거야. 우리 애들은 어쩔 수 없어. 변하지가 않아. 그래 하지 마시고 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바꿔요. 내 습관 바꿔요.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 탓, 남편 탓 하지 마시고 자녀 탓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야 새해가 열립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구나. 새 사람의 옷을 입으세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새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대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해 한번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새해 소망 한번 가져봅시다.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새해 큰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행복한 새해가 지금 열렸습니다. 이 새해를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고 이 새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